안녕하세요. 구혜경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월요일 아하 정오의 만나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휴 때와 같이 좋은 교회를 심어하시는 남영균 목사님을 모시고 나물 이야기와 신앙 상담을 진행합니다.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하 정오의 만나요는 FM 88.3MHz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정오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또한 www.spmtv.kr로 접속하셔서 라디오 다시 듣기를 통해 언제든 어디서든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그럼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많이 바쁘셨죠? 뭐 바쁘기도 했지만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뭐 많이들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았어요. 네. 좀 이제 좀 날씨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네. 또 뭐 앞으로 계속 비가 오는 계절이 이제 더 있을 텐데. 네. 하여튼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나물 이야기 시간에는 바다나물 해조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오늘 소개해 주시는 나물은 무엇인지요? 곰피인데요. 곰피. 곰피요? 예. 그러면 곰의 가죽인가요? 곰 가죽? 그렇게 예, 들려지는데 예. 예, 곰 가죽이라고 이게 금방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도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그 상상 같습니다. 네. 곰피하니까 사실은 그 바닷가에 사셨던 부산 분들은 부산에서 사시던 예. 어른들은 네. 어, 이거 곰피네라고 하면서 금방 아. 알아보시더라고요. 네. 제가 얼마 저 작년인가 작년이군요. 네. 그 한인 여성회에서 예. 강좌를 하면서 곰피를 이렇게 뜯어다가 보여드렸더니 아 곰피네 뉴질랜드에도 곰피가 있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금방 알아보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곰피는 이제 갈조류에 속하는 해조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은 한국에서 곰피라고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네. 그림이 이미지가 네. 많이 뜨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쇠미역이 떠요. 예. 쇠미역. 쇠미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쇠미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일반 미역하고는 좀 달라요. 예. 오히려 다시마에 더 가까울 정도로 예. 그렇게 생겼는데 좀 표면이 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는 좀 표면이 매끄럽잖아요. 예. 근데 이 쇠미역은 저 좀 울퉁불퉁해요. 예. 오돌도돌. 네. 오돌돌돌하고 네. 네. 오돌돌돌. 오돌오돌. 예.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제 곰피도 네. 사실은 이제 곰피를 쇠미역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저는 동의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 이제 저는 그 쇠미역은 오히려 이제 좀 다시마하고 좀 가깝고 미역하고는 좀 들리고 네. 근데 이 곰피는 또 미역도 아니지만 다시마 모양인데 예. 크기가 뉴질랜드에서 네. 이렇게 뜯는 이 볼 수 있는 곰피는 예, 예.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예. 그래서 작은 다시마다 이렇게 보면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그 곰피가 뉴질랜드 거는 예. 처음에 이렇게 새로 날 때는 네. 표면이 매끈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라면 네. 표면이 오돌돌돌 이렇게 해지죠. 예. 그리고 또 처음에는 또 녹색으로 새싹이 나요. 예. 녹색, 연녹색으로 났다가 아주 이쁘겠네요. 예, 예뻐요. 네. 나중에는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커가면서 예. 변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갈색으로 성장한 것도 예, 끓는 물에 살짝 넣으면은 연녹색으로 싹 변하게 색깔이 이쁘죠. 예. 예. 그것이 곰피입니다. 네. 그럼 곰피는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떤 효능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해조류처럼 네. 곰피에도 네. 그 칼슘이라든가 네. 요오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해조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네. 드리면서 네. 요즘 이제 그 방사능 네. 유출 문제 때문에 네.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를 먹으면 네. 방사능에 대한 어떤 예방도 할 수 있고 예.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칼슘과 요오드가 이렇게 풍부한 것은 이 갑상선 호르몬의 신진 대사를 굉장히 증진시켜 줍니다. 예. 그리고 뭐 일반적인 어떤 해조류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이 곰피에도 알갱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예. 우리가 다시마 이렇게 쌈 좋아하세요? 네네. 다시마 네. 쌈. 예. 그렇죠? 예. 이 다시마 우리가 사실은 먹는 거는 예. 그 이제 뭐 사실 양식한 거거든요. 예. 양식한 거기 때문에 예. 조금 차이가 나는데 예.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그 자연산 곰피 같은 데는 알갱산이 굉장히 풍부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알갱산이 풍부한 것들은 네. 정말 이렇게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데 네. 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 네. 보습 효과를 많이 네. 주고 네. 또 중금속 흡착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라든가 중금속들이 다 배출되겠네요. 같이 이렇게 배출되는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식품 영양학자들은 예. 그 곰피에 함유된 예. 그 플로로타닌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네. 이 우리의 간 기능을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개선시켜주는 예. 효과가 예. 굉장히 뛰어나다. 네. 이렇게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 기능 식품이라고 하면 실리마린이라고 하는 요소를, 영양소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실리마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예.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곰피에는 항염증, 아, 예. 또 항산화 효능 이런 예. 것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네. 치료 효과도 좋고 네. 특히 이렇게 골관절염 같은 예. 이런 거에 치료하는데 많이 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머리에 생기는 만성 염증이라든가 예. 또 발모에 예.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머리카락이요. 예, 네. 지난주에 교회에서 네. 점심에 식사를 하는데 예. 우리 남자분들이 예. 저 머리 많이 났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해가지고 아, 예. 아니 어디서 도대체 뭘 했길래 예. 이렇게 머리가 그러냐, 났냐고 예. 얘기를 했는데 예. 뭐 약국에서 뭘 사 먹었다 그러는데 예. 기억은 안 나겠어요. 예. 아, 안 나요? 예, 이제 예, 먹었는데 예, 예. 아무튼 뭐 나이 드시면서 탈모 예. 때문에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럼요. 그런 분들은 이런 이 곰피라든가 다시마라든가 예. 이러한 식품들을 좀 예. 섭취하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곰피를 먹는 방법은 예. 사실 뭐 딱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예. 미역 좋아하세요? 예, 예. 다시마 쌈도 네, 좋아하신다고 예, 그랬죠? 예, 예. 뭐 미역, 사실 모양이 곰피는 미역보다는 다시마처럼 생겼어요. 예, 예. 제 손바닥을 이렇게 보면은 요 손바닥만한 폭. 네, 게다가 네. 길이만 좀 한 3, 40cm? 예. 요 정도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예. 자라는 곰피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물론 더 클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바닷가 물 빠져나가는 그 가장자리에 나는 것들은 예. 이 정도 크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다루기도 좋죠. 예, 그렇죠. 예. 예. 그 물론 이제 한국에서 양식하는 곰피는 굉장히 커요. 예. 폭도 막 이렇게 예. 한 30cm 이상 넓고 예. 길이도 막 키만큼 크고 예. 예. 이렇게 하지만 뭐 이제 그런 거는 잘라서 쓰기도 하는데 예. 뉴질랜드에서 나는 이 해안가에서 나는 곰피는 이렇게 그 크기가 굉장히 예. 앙증맞아요. 예. 딱 자그마하고 어, 예. 딱 좋아요. 아담하네요. 예, 아담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곰피를 몇 장 뜯어다가 데쳐서 네. 그 다시마 쌈 먹듯이 똑같이 예. 예. 예. 그렇게 먹어요. 예. 다시마 쌈 먹듯이 하고 예. 또 물미역 데쳐가지고 우리 초고추장에 예, 찍어서 부추, 이렇게 먹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예. 먹기도 하고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잘게 네. 썰어서 네. 무채나 오이, 네, 당근 아. 이런 거를 네. 적당한 뭐 채를 쓸든지 예. 뭐 반달 쓸기를 하든지 해서 예. 이렇게 다른 여러 채소하고 같이 해서 예. 초고추장으로 무쳐내면 네. 식초도 넣고 하면 네, 네, 네. 새콤달콤하게 무쳐내면 네. 아우 좋겠네요. 예, 예,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전에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네.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네. 또 뭐 말려가지고 예. 나중에 두었다가 네. 부각을 해서 드실 수도 있고 네. 또 육수 만들 때 사용해도 좋고 예. 이렇게 뭐 하여튼 다시마 이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예. 네, 거의 같네요. 물미역 네.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예.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예. 예. 예.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겠네요. 예, 예. 뉴질랜드 식품점에서도 곰피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없어요. 그게 그러면 없어요. 곰피를 구하려면 바닷가로 가야 하겠네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디 바다로 가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동쪽 바다도 네. 있고 네.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네, 네, 네. 동쪽 바다에서도 봤고 네. 서쪽 바다에서도 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네, 네. 동쪽 바다에서는 흔하지가 않았어요. 예. 동쪽 바다에서는 좀 흔하게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여행을 하면서 글을 쓴 거를 봤는데 네. 남섬의 그 카이코우라 네. 이쪽 지방을 다니면서 여행하면서 거기서 고삐를 뜯어서 뭐 이렇게 해 먹었다라는 여행 기사를 아, 예. 인터넷에서 한국 분이 예. 여행하고 하면서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해서는 서쪽 바다가 있긴 있는데 네. 이제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 같아요. 다른 나물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제가 나물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네. 제일 조금 어려운 거는 뭐냐면 나물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죠. 예, 예. 그러니까는 뭐 마트에서 가서 살 수 있어요? 예. 아니면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나물을 살 수 있어요? 저한테. 어머머머. 근데 제가 어떻게 나물을 판매하는 사람도 아유, 아니고. 예. 근데 하여튼 이 여는 나물은 이렇게 또 들에 나가면 텃밭에 네. 가면 좀 네. 있을 수 있겠지만 예. 해주로 같은 거는 바다를 나가야 된다는 예. 것이 그게 조금 위험하잖아요. 좀 어려워요. 네. 위험하고. 네. 그러니까는 특히 또 이제 뭐 서쪽 바다라고 했을 때 서쪽 바다는 좀 파도가 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혼자 갈 수도 없고 파도도 세고 그러니까 예. 날씨, 물때 이런 여러 상황을 예. 다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것이 예.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그러나 뭐 누구든지 기회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가족끼리 간다든가 예. 뭐 남편하고 간다든가 산책 겸 네.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네. 혹시 뭐 일부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렵고 예. 혹시 기회가 있어서 예. 갈 일이 있으면 예. 그때 한번 아 이번 참에 한번 곰피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 포기하지 않고 네. 기회가 있으면 한번 시도해보면은 네.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해조류 곰피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맛있게 한번 해 먹어봐야 되겠네요. 예, 예. 예, 찬양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찬송 주여 번째 신앙 상담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근 교회에서 예배 중에 광고 시간을 통해 신천지를 조심하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행하는 한 언론기관에서도 오클랜드에서의 신천지의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극히 경계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전에서부터 오클랜드에 신천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들이 많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신천지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저로서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하면 무슨 문제가 되겠는지요? 신천지가 도대체 뭐라고 특히 경계를 하라고 주의를 당부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물론 한국의 교회들은 신천지 때문에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면 예전에는 여호와의 증인, 박태선, 시한부 종말론자 등에 대하여 많이 언급했지만 요즘은 신천지가 단연 큰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아무튼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한인 교회들이 이런 불건전한 집단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잘 지켜나가고 보다 건강한 교회와 신앙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전해 오셨는데요. 예, 예, 우리 주위에는 항상 불건전한 신앙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있는지요? 그래, 뭐 정확히 건강한 신앙이 계속 잘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 좋겠는데. 네. 뭐 사실은 이런 불건전한 신앙 집단들의 문제가 네. 뭐 오늘날의 문제만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뭐 또 뭐 어떤 지역적으로. 한국 교회만 한인 교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하여튼 성경에서도 그런 뭐 에베소서나 또 어디 보면은 네. 그 교회들이 네. 이러한 무리들 때문에 네. 힘들어했다는 거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고 네. 아무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네.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시대마다 네. 이런 불건전한 신앙 행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들 집단들은 또 여러 형태로 불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단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지만 네. 신흥종교라는 말도 쓰고 네. 광신도들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예. 유사종교, 예. 사이비종교, 예. 또 혹은 사교집단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네. 이렇게 불려지었죠. 네. 예. 그런 불건전한 신앙 형태가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런 불건전한 신앙 집단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들, 요인들은 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뭐 심지어 뭐 이것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예. 좀 불안하다. 예. 정치적인 불안이나 예. 또 경제적인 불안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통해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요소로 네.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전에 36년간 일제 통치를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런 이제 억압 속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다가 보니까 예. 너무 이제 그 신앙이 뭐 어떻게 조금 올바로 나가지 못하고 하면서 예, 예. 이단이 생기기도 했고 예. 6.25 전쟁을 겪으면서 예.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예. 어렵다 보니까 예. 뭔가 조금 뭐 물질적인 얘기 먹고 사는 문제 얘기를 하게 되면 예. 그쪽으로 속소 예, 치우치면서 예, 몰리죠. 치우치면서 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만 쭉 바라보던 그런 신앙인들도 네. 많이 있었지만 예. 반대적으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까? 신앙의 힘을 빌려서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잘못된 예. 그런 신앙인들이 박태선 같은 네, 그런 네. 무리들이 네. 나왔던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네. 사회적인 요인에서도 네. 이러한 불건전한 신앙 형태가 나올 수가 있고 네. 또 이제 신학의 빈곤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굉장히 흔한 거죠. 예. 사실은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예. 19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교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부흥을 하잖아요. 예. 성장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똑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에 대한 필요도 많이 느끼고 예. 성도들의 어떤 갈증도 굉장히 증폭되고 예. 그러면서 무분별한 신학교가 예.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분별한 신학교를 통해서 무자격 목회자들도 예. 막 같이 막 양산이 되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최근 이제 한국에 최순실 사태 때문에 온 나라가 얼마나 정말 힘들어요. 예. 우리 이민 와서 생활하는 우리 뉴질랜드 교민들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 최순실 사태도 가만히 보면은 예? 그 최순실의 씨 아버지의 예. 그 사람이 예. 이제 어느 뭐 목사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어떤 방송에서는 뭐 무당 쪽에 가까운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 또 알아보니까 목사 신학 공부를 한 적도 없고 목사 안수 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예. 예. 그 어떤 분이 이제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그냥 돈만 내면은 목사 안수증을 주었다라고 예. 하면서 자기네 교단이 예. 그 최태민에게 그런 쪽으로 해서 목사 안수증을 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그런 예. 현실이 좀 많았던 것이죠. 네. 그런 이런 신학의 빈곤 때문에 네. 오는 일도 많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예. 아무래도 교회의 책임이라고 사실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네. 대부분의 그 이제 사이비 종교나 그 잘못된 신학을 가진 이 무리들에 보면은 예. 주 포교 대상이 기성교회인이라는 것을 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예수를 안 믿는다든가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교회에 예. 오히려 그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기성교회에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다든지 예. 또 기성교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든지 할 때에 예,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맞아 하면서 속삭거리면서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나와 하면서 이제 자꾸 꼬드기는 거죠.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순간 탁 낚아채가지고 예. 사탄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그동 교회들이 네. 그냥 숫자적으로만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애썼지 예. 교회를 정말 말씀 중심으로 예. 잘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 그 교회는 이런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지금도 이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물량주의와 기복신앙 예. 또 교단이 막 분열해 나가고 예. 또 교회에서 싸움이 나고 네. 또 무자격 목회자들이 양산되고 예. 또 이제 교회와 목회자들의 세속화 문제 예. 또 교회에서 이제 뭐 중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신자다운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본을 보이지 못할 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성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죠. 예. 그리고 갈등하고 예. 또 고민하고 예. 이럴 때에 또 그 순간을 이런 악한 무리들이 예. 이제 노리고 찾아오는 네. 거죠. 예.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럼 이들이 주장하는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이제 자신들의 교리를 새로운 진리로 내세우는 것이죠. 예, 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교리를 예. 하나의 진리의 기둥으로 삼아서 생활해왔는데 네. 자꾸 이제 그 뿌리를 근간을 막 흔들어 버리고 네. 그러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네. 성경을 자기네 마음대로 편협적으로 해석하거나 네. 정말 그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왜곡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 불건전한 신앙의 무리들에게서는 굉장히 네.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제가 뭐 꼭 목사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일반 성도들이 보더라도 딱 봐도 어우 이게 뭐야? 예. 너무 유치하고 예. 정말 말이 안 되는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막 성경을 왜곡하고 하는데 예. 근데 참 답답한 것은 그런데 빠져버리는 성도들이 예.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 정말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몰몬교, 예. 통일교 같이 예.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 성경 말고 예. 예. 성경을 버리지는 않아요. 예.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하나를 예. 가지고 예. 이제 성경의 권위보다 더 그에서의 가치를 두고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네. 그런 이 무리들은 네. 잘 나타내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극단적인 이단들은 예.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 다른 이를 구원자로 내세워요. 예. 예. 예. 나를 통해서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 억지를 부리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둥, 예. 뭐 이런 엉뚱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주를 은근히 예. 우상시하고 네. 그런 경우들이 예. 그런 무리들의 특징적인 그런 이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될까요? 이런 무리들, 이단들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통계조사를 살펴봤는데, 예. 거기 보면은 제일 두드러진 그런 대목이 뭐냐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예. 모르기 때문에, 예. 우리 권사님하고도 아까 우리 상담 시간 전에 예. 그런 대화를 조금 나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이, 아우,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만족하지 않고 예. 어디 또 다른데 어디 색다른 거 뭐요 없는가 이런 예, 뭐, 거를 찾는다는 예, 특별한 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특별한 예, 거. 예. 그 참 요즘은 사람들이 먹는 것도 음식도 어디 특별하게 맛있는 거 없어 이런 거 찾는 것처럼 예. 신앙도 자꾸 특별한 거를 찾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은 특별한 거.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셨다. 그것이 다시 특별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예. 예, 하나님이신 동일등등한 분이시지만 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특별하고 예. 이런 것이 특별한데 뭐 어떤 더 특별한 것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뭐 하여튼 뭐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예. 그러나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들에 빠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예. 거의 예. 한 37%, 예. 예. 36.5%.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단들에 대한 자체에 대해서 몰라요. 예. 신천지가 뭔지, 네. 여호와의 증인이 뭔지, 네. 몰몬교들이 뭔지 예. 모르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27.5%. 예. 그리고 이제 또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고 예. 또 나머지 한 8%는 예. 종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 이렇게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조그만 거는 예. 기복신앙 때문에도 그렇고 예. 사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그렇고 예. 가정 환경적인 그런 요인에서도 예. 그런 이제 악한 무리들에게 예. 빠지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 이렇게 예. 자료 조사에 나왔습니다. 예. 사실 이 사실을 보면은 예. 교회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 얼마나 성경 말씀에 무지했는가를 잘 예. 이게 드러내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그러한 뭐 악한 그 무리들의 자체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예, 예. 예. 뭐 우리가 적을 알면은 지피지기면 예, 예.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 그런 악한 무리들에 대해서 그 저들이 정체가 뭔지 예. 이게 잘 알면은 우리가 그런데 빠질 수가 없는데 예. 그런데 좀 무지하고 예. 또 에이 뭐 나는 상관없어 아무리 와봐 난 끝도 없어 이런 이렇게 안일하게 이렇게 대처하다가 예. 나중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란. 경우를 봅니다. 예. 며칠 전에 코리아 포스트에 보다 보니까 예.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분이 그 게시판에 올렸어요. 예. 정말 뭐 자꾸 집에 찾아온다는 얘기죠. 아, 예. 우리 한국 사람들 집을 어떻게 알고 오느냐. 예. 그러면서 이거 정말 뭐 우리의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용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다른 거를 보니까 예. 어떤 분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내세우는 주장하는 성경 구절들을 예. 다 찾아서 예.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예. 일일이 다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꼼짝도 못하고 예. 못 오다는 거죠. 네. 저도 또 여기 한국 분이 하는 어떤 건강식품점에 갔는데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자리를 이만큼을 출력해 놓고 예. 공부를 하고 계세요. 그들이 잘못된 것이 뭔가 하는 거를 예. 그 예.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예. 바로 그런 적극적인 그런 대처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동안은 사실은 그냥 무조건 그 관계 갖지 마. 예. 그냥 예. 모른다. 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대꾸하지 말라고 하면은 예. 그냥 계속 밥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예.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대처도 좀 갖춰서 네. 실력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네.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지만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예. 바로 가르쳐 줄 수 있고 예. 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예. 실력을 이렇게 갖추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교회의 바른 모습과 올바른 성경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다시 신천지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신천지는 언제 어디서부터 생겨났는지요? 신천지는 진짜 made in Korea예요. 네. 한국에서 발생돼서 정말 며칠 전에도 메시대학이었던 교수님이 예.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터뷰할 때 좀 부끄러웠어요. 예. 한국의 이런 안 좋은 불건전한 무리들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렇게 뭐 활개를 친다는 것이 예. 뉴질랜드 언론기관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사실 부끄럽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이 신천지는 한국에서 발생을 했어요. 예. 예. 근데 사실 신천지가 왜 이렇게 무서우냐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네. 이단들 다들 정말 악랄하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이단들이 많았는데 네. 신천지는 제일 그 도수가 높은 것 같아요. 예. 네. 신천지는 이제 교주가 이만희인데 네. 1984년도 3월 달에 생겼습니다. 예. 제가 이제 1980년대면 저도 한국에서 예. 이제 청년 때예요. 네. 청년 때 아마 결혼하기 전인 것 같네요. 예. 청년 때였는데 그 당시 1980년대 한국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 신앙이 대단했었어요. 예. 대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교회가 막 수직 상승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갈 때에 네. 그때 어떤 일이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네. 동네 뭐 세워지는 전봇대나 네. 골목의 담벼락이나 네. 버스 정류장 또 지하철역 근처에 주변에 보면은 네. 요만한 그 진짜 A4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A4의 절반만한 네. 종이로 네. 무료 신학 이라고 크게 제목을 해놓고 예. 한 그런 광고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예. 의료 신학이라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국 교회가 최고의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예. 무료 신학이라고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좀 몰려갔죠. 이게 사실은 교회에서도 무료 신학이라고 그러니까 아 신학을 가르쳐주나 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신천지의 밑밥이었다는 것을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럼 신천지라고 하는데 이 명칭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신천지 그죠? 네. 사실은 그냥 신천지가 아니고 예. 원래 명칭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아유. 혹은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 이렇게 네. 그들은 얘기해요. 예. 이제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네. 예수님의 신천 세계는 끝났다. 예. 그리고 이제 후천의 그 새하늘과 새 땅, 네. 이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신천지의 세계가 도래하게 됐다. 예. 이런 얘기를 하죠. 예. 하늘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신천지에 이렇게 임함으로써 예. 새 예루살렘 증거 장막 성전 시대가 됐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이게 자기 자신들이 예. 바로 그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 네. 이게 천지 간의 계시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의 실체 곧 실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뿐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신천지 예수교는 사실상의 인류 최고의 진리의 전당이고 성읍이다.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신천지라는 말이 예. 왜 나왔냐면 예. 바로 그렇게 자기들의 그 주장하는 바가 그 신천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전형적인 이들의 모양새가 잘 나타나는군요. 그렇죠. 악한 무리들, 예. 뭐 이단의 모양새가 잘 나타나죠. 예. 그런데 신천지 하면 추수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예. 신천지에서는 이제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예. 구약 시대 때는 예. 씨가 뿌려질 것이 예언되는 시대다. 예. 예. 예.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 그러한 것을 예하는 시대니까 예. 뭐 이렇게만 본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죠. 예. 그러나 이제 그다음에 예수 초림 때는 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오셨을 때는 예. 그 구약의 예언대로 예. 예수님의 그 바친 예. 그 기성교회의 복음의 씨를 뿌려진 시대다. 예, 복음의 예, 씨를 예. 뿌리는 시대. 예. 예수님을 통해서 예. 기성교회에 교회를 바치라고 봐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밭에 예. 복음의 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뿌리는 시대다. 예. 이렇게 보고 네. 그 이제 예수 재림 때는 예. 씨가 뿌려진 기성교회에 가서 추수하는 시대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교회를 바치라고 보고 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예. 추수할 곡식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 추수꾼들을 어떻게 해요? 그 추수할 다 좀 알곡이 무르익었으니까 네. 가서 난만 되면 돼. 야. 추수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을 따라서 예.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 교회로 침투를 하는 거예요. 예. 밭으로. 예.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추수꾼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그 이 신천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추수꾼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신천지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기도 하고 예. 지략적이기도 하고 예. 예를 들어서 추수꾼들을 교회에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싹 이렇게 드러나게 일을 안 해요. 예. 잠복기를 가져요. 네. 오랫동안. 네. 우리 몸에도 병균이 네. 들어와서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네. 우리가 약해지고 때가 되면 확 이렇게 퍼지죠. 해서 예. 우리의 몸에 건강을 치명적으로 주듯이 예. 이 추수꾼들도 교회 들어가서 여느 성도들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예.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 이렇게 좋은 집사님이 일꾼이 와서 정말 좋아하면서 예. 막 서로 이게 조화가 될 예. 정도로 예. 교제도 돼요. 하고 예.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추석구는 교회 여전도에도 회장도 되고 예. 심지어 장로도 되고 예. 예? 예. 구역장도 되고 이렇게 네. 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구역을 한꺼번에 통째로 들고 나간다든가 여전도의 전체를 그냥 이렇게 축대밭을 예. 만든다든가 예.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서 중직이 되고 일꾼이 되면서 네. 교회에 대한 막 불신 같은 거 네. 교회들이 뭐 다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은 예.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예. 그런 조그마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막 긁어 부스럼을 일으키고 네. 하면서 네. 그래 맞아 그러면서 자꾸 자기의 동조 세력들을 모아놓고 네,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그걸 가지고 교회에 뭐 목사님에게 대항을 한다든가 예.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쫓아낸다든가 그런 예. 경우 많아요. 예. 목사님을 쫓아내고 예. 신천지에 속한 목사를 들어와서 그냥 교회 통째로 신천지 교회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 네. 바로 신천지의 이런 본 모습이 예. 이 추수꾼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예.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러게요. 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그 교회로 가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예. 네. 예. 저 세상에 많은 그 추수해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예. 가라고 그랬지 예. 교회라고 간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신천지 하면 추수꾼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신천지 집단의 또 다른 특징을 말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제 그들의 조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 그 여러 존재들 예. 그래 그 뭐 보면 12지파, 24장로, 네. 뭐 일곱 뭐 등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뭐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들이 참 많이 나와요. 14만 예. 4천도 나오고. 예. 근데 그런 것에다가 자기들을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 예? 보좌에 앉은 이는 이만희 총회장이고 일곱 등불은 그 밑에 있는 일곱 교육장이다라고 얘기하고 예. 12지파장들은 네 생물이라고 보고 네. 24 부서장 자기들이 예. 가지고 있는 부서장을 예. 그 24장로라고 이렇게 예. 보고 예.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14만 4천 명의 제사장 무리를 말하는 것을 보면은 예. 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몰몬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좀 흉내내는 것 같은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에서도 예. 14만 4천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 예. 예. 신천지 무리들도 예. 14만 4천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예. 그럼 뉴질랜드 교민사회에도 이런저런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작은 이민사회까지 침투해 들어오려는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건강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민들과 또 성도들이 네. 보다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 각자 성도들, 각 교회들 다 마찬가지고요. 예, 예. 사실 뭐 이번에 뉴질랜드 헤럴드 기사를 보면서 키들이 다 보는데 아유 코리안들 또 이게 뭐 사실 교회를 떠나서 코리안 전체가 사실은 욕을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말 건강한 교민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네. 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네.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있고 네. 교민사회가 함께 힘써야 될 일도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이렇게 사실 뉴질랜드라고 하는 한인사회 굉장히 좁지만 네. 그 신천지가 예, 우리 교민들만 타겟으로 와서 활동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예. 뭐 박옥수의 구원파라든가 예, 예. 다른 무리들도 다 보면은 예. 교민들을 대상으로만 포교 활동을 하지 않아요. 예. 이런 기회들도 포교 대상으로 갔는데 어제도 이제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 작은 섬나라들에 네.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네. 바누아투 얘기를 했어요. 예. 통화 얘기도 하고 예. 했는데 전에는 이렇게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들었었는데 예. 어느 날부터인가 잘 안 듣는데요. 예. 알고 보니까 예. 뭐 한국에 있는 그런 구원파들이 네. 와서 막 물량 공세로 막 이렇게 네. 하니까 고기를 쑥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사실 인구가 얼마 안 되고 경제적으로 열악하다 보면은 예. 거기에 계속 막 물질적으로 예. 막 투자를 하고 하면은 예. 그 쉽게 그렇죠. 저기 되거든요. 네. 예. 사실 그래서 이 피지라든가 뭐 통화, 바누아투 이런 조그만 섬나라들 예. 사실 뉴질랜드도 뭐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자꾸 작은 나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네. 그런 무리들이 네. 지금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서 네.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네. 우리 교민사회도 마찬가지로 네.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이제 자꾸 뭐 무슨 건물 리노베이션 한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 얘기가 들었는데 뭐 우리 교민들은 처음에 교회들을 목사들이 개척할 때 뭐 학교 빌린다든가 네. 뭐 어떤 커뮤니티 빌린다든가 해서 네. 조그맣게 시작하지만 네. 이런 신천지나 이런 데는 그냥 한국에서 돈을 많이 보내가지고 예. 건물을 통째로 뭐 이렇게 예. 예, 매입하든지 리스를 예. 해서 크게 예. 시작을 하니까 예. 물량 공세로 나오니까 저 이렇게 답답하기는 해요. 그러네요, 정말.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네. 각자가 네. 건강한 신앙교리를 확립하고 네. 또 건강한 영성을 가지도록 네. 바로 성경을 바로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예. 많이 더러 교민들 보면은 하나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할 거야. 예. 뭐 교회 가면 괜히 상처받고 그러니까 예. 교회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예, 예, 예. 그건 사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예. 교회 중심의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고 네. 또 교회를 택할 때에 네.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의 건전성 네. 확인해 보는 것 중요하고요. 네. 또 담임 목사의 신학 배경이 어떠하냐 하는 것도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나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할 때 예, 예. 가급적이면 피해야 돼요. 예.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못 가게 하는데 네, 네, 네. 물론 뭐 밖에서 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예. 지금 뭐 하는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가기 전에는 항상 목사님한테 네. 여쭤보고 네, 네. 허락을 받는다든가 네, 네. 그런 정보를 얻고 네.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굉장히 예, 분별을 예. 잘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교회나 교회 밖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 자꾸 어디 가서 교회 불평 얘기하지 말고 예, 어? 예, 예. 목사가 아무리 뭐 부족해도 목사님께 흉보고 막 그러다 보면 예.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네. 굉장히 필요해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 흉보고 뭐 하다 보면 아, 이 사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구나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다 달겨들죠. 물들이 예. 달겨들을 수 예. 있으니까 예. 그런 빌미를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럼요. 예.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